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서한,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에 기치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의 상세한 요지를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가 최근 게재했습니다.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 서한을 더이출란드 반제위원단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